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? 1번, 아니요, 고칠 수 없어요. 2번, 아니요, 컴퓨터가 없어요. 3번, 아니요, 책상 위에 있어요. 4번, 아니요,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.